슬픈 attitude 내 마음 뺏어 가기 내매해. Yo, 요즘 누가 그런 센척하니 관심 없는 모담 지루해. 지루해. 좀 더 신선하게 나 당황시켜줘. 많은 사람들 시선 부담스러워. No, no problem. 안 들려, blah, blah. 가까이 좀 오라고, hey. 마음 쓸리지 말고, come on. 답답하게 굴지 말라고. That's no, that's no. 다시 오지 않아, this time. 뭐라고 속삭이니 여기 와서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에이. 어색해도 질러봐 괜히 집에 가서 후회돼 후회돼 후회돼 girl 아마도 내가 가길 원할걸 하지만 오늘 가지 나는 go yeah oh 비슷한 나이 딱 너 같은 타임 아마 들긴 해 I like it 마음 쓰리지 말고 come on 답답하게 굴지 말라고 that's no that's no 다시 오지 않아 this time 내 맘대로 할 거야 너만 믿고 따라와 화사 무설 Everybody put your hands up 내 맘대로 할 거야 너만 믿고 따라와 Hey!